마치 내 여자 바람같이 맴돌던 내 영혼 그 가슴 머물게 하라 주기만 한 저는 꽃이여 당신은 내 운명이었어 죽어도 내가 사랑한 당신은 내 여자요 놀고 싶지만 돌아서 가야 하는 이 마음 그대 미워 말아요 그대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한다고 한마디 말로 주려봐 한마디 말로 주려봐

Yeah.